안녕하세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은 어느 곡일까요? 1. 영화 피아노 2. 시네마 전곡 3. 터미네이터 4. Always 중에서 Smoke Gets In Your Eyes 정답은 방송해 주실 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주 서구 주월동에서 이영아 씨가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정답 발표했지요. 오늘 첫 곡으로요. J.D. 사우더가 불렀습니다. Smoke Gets In Your Eyes, Always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이영화 씨는 이름도 아주 저희 프로에 잘 어울리고요. 얼굴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얼굴도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기셨네요. 반갑습니다. 현정선 씨, 사랑의 기다림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의 이 외로운 밤을 위해서 음악을 띄워달라고 하셨는데 Always 중에서 Smoke Gets In Your Eyes는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문수진 씨 그리고 장민아 씨도 잘 들으셨죠? 자, 윤재승 씨가 친한 선배 권태우 씨가 군대 간 지 5개월이 됐다고 그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띄워보내주셨는데요. 영화음악 회원이 되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니, 회원은 무슨 회원입니까? 특별한 법은 없고요. 저희 주소로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번호가요. 150-608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쓰시고 음악을 신청하시면 사연을 보내시면 바로 회원이 되는 거죠. 부산 해운대구 재송이동에서 이충재씨 우연히 알게 된 친구 은주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자, 축하곡이요. 이런 고백 어떨까요? 리차드 버튼과 엘리자벳 테일러가 고백이란 영화에서 주연을 했었죠. 샌드파이퍼 중에서 The Shadow of Your Smile. 오늘은 사라분의 노래로 띄워드립니다. 'Twas far too high

홍동식 PD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 음악,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였습니다. 꽤 길었죠. 5분이 넘기 때문에 중간쯤에 끊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너무 좋아서 끊지를 못했답니다. 영화는 서부의 사나이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한을 풀어준 영화였습니다. 올 아카데미 영화제의 최고의 작품으로 뽑힌 용서받지 못한 자.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서부의 총잡이로 데뷔한 이래 지난 40여 년간을 영화계에 몸담아온 거물급 스타입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오스카상은 단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던 불운의 배우이자 감독이기도 했죠. 그런데 올해 자신의 출세 무대인 서부를 배경으로 해서 직접 감독하고 주연하고 제작까지 한 영화가 오스카의 최고 노른자위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했으니까 뭐 그 기쁨은 어디에도 비할 수가 없겠죠. 아카데미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안겨준 것은 이런 기쁨과 명예뿐만은 아닙니다. 영화제, 특히 아카데미에서의 수상은 작품 흥행과 배우의 출연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용서받지 못한 자 이후에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선에서 완전한 세상, A Perfect World 이런 대작에 쉴 새 없이 캐스팅되는 것은 역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출연작들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그 옛날의 액션 배우로 다시 되돌려놓고 있죠. 이처럼 한 영화제에서의 수상 결과는 대부분 그 해, 그 나라의 영화계 판도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영화제를 자세히 훑어보면요. 그 해의 세계 영화 추세,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까지도 점칠 수가 있죠. FM 영화음악, 지난주 이 시간까지는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의 세계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올 연말까지 매주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세계 영화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영화제의 결산입니다. 93년 1월부터 개최됐던 100여 개의 영화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개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제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수상 소식과 그 뒷얘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합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한 작곡가지요. 그것도 모두 만화 영화의 주제가였었는데요. 알란 맨켄의 93년 오스카 수상작 알라딘 가운데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A Whole New World, 브래드 케인, 레아 살롱가입니다.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when I'm way up here, it's crystal clear that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Now I'm in a whole. I'm like a shooting star, I've come so far, I can't go back to where I used to be. Every turn a surprise, with new horizons. share this whole new world with you. A whole new world. That's where we'll be. That's where we'll be. Thrilling chase. A wondrous place for you. 광주 동구 지산이동의 유수연 씨, 단풍잎과 은행잎을 예쁘게 말려보낸 친구 노경 씨의 편지를 받고서는 너무나 행복해하시는 또 다른 수연 씨, 잘 들으셨죠? 영화 알라딘 중에서 브래드 케인과 레아 살롱가가 부른 A Whole New World이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개최되는 영화제, 그러니까 영화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리본을 끊는 영화제는 1월 중순에 개최되는 스위스의 프리부룩 영화제입니다. 프리부룩은 제네바와 취리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열리는 이 영화제, 정말 규모도 작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영화제가 제3세계 영화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부룩 국제영화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또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의 이장호 감독의 헌정시사회가 마련됐었다고 해요. 이 헌정시사회는 인도의 시다티아지트 레이 감독의 회고전과 함께 아시아 영화를 발굴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마련된 것인데요. 현역 감독 중에서 이 헌정시사회 인물로 뽑힌 것은 이장호 감독이 처음이었다고 하죠. 그의 영화 대부분이 상영됐었는데 그 중에서 바보선언, 어둠의 자식들, 또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이런 작품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프리브로 영화제의 대상은 중국 제5세대 감독인 리샤오홍의 붉은 가마, 그리고 시리아 영화 밤, 라뉘가 수상했는데요. 붉은 가마는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개봉됐었죠. 매해 1월 말부터 2월 초에 개최되는 또 하나의 영화제 소개해드릴게요. 물의 도시로 잘 알려진 것이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이곳에서 열리는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의 한계라고 이름 붙여진 프로그램입니다. 참 이름 제대로 붙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요,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검열을 분석하고 또 영화 감독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지난해에는 중국 6세대 젊은 감독 장 유안이 이곳에서 자신의 영화인 마마를 상영하려다가 그만 중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감금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 영화제에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시네마 아트와 우베르트 발스 기금입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 영화 감독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와 자본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자리죠. 올해는 박강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가 여기에 참여해서 제작 발표회를 가졌었는데요. 그 결과 이 영화는 현재 영국과 독일, 뭐 여러 곳에서 사전 제작 자본을 지원받고 있죠. 로테르담 영화제에 출품했던 국내 영화는 지금까지 경마장 가는 길 이 한 편뿐이었는데 이 그 섬에 가고 싶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화 작가, 그러니까 시네아스트들을 발굴하고 존경할 줄 아는 영화제가 바로 로테르담 영화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영화제가 열리는 동안 영화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헐리우드에서는 골든글로브상이 진행됩니다. 골든글로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헐리우드에 모여있는 87명의 외신 기자들이 주최하는 그런 영화상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외신 기자들이 침묵 도모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상의 권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든글로브의 수상 결과가 곧바로 아카데미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아카데미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올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부문은 뭐니뭐니 해도 남우주연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카데미의 6번 그리고 골든글러브의 12번이나 후보로 지명됐었던 알파치노가 여인의 향기로 올해 마침내 이 상을 수상했죠. 무척이나 상복 없는 헐리우드의 사나이 알파치노가 6전 7기 그리고 12전 13기가 되나요? 아카데미와 골든글러브를 모두 손에 쥐었던 영화 Scent of a Woman, 여인의 향기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탱고 칠 때 흐르던 곡이죠. 포르나 까베자. 서울 구로구 개봉이동의 전준식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Scent of a Woman 중에서 포르나 까베자, 탱고 출 때 흐르던 음악이었어요. 매년 2월이 되면 독일의 베를린은 시 전체가 영화 축제의 물결에 휩싸입니다. 유럽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죠. 베를린 영화제. 그런데 베니스 영화제나 깐느 영화제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영화제가 도시 전체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된다는 것이죠. 보통 영화제가 영화인들과 스타들의 것이라고 한다면요. 베를린 영화제는 철저히 관객들을 위한 행사. 바로 이것이 베를린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베를린 영화제는 크게 경쟁 부문, 그리고 국제적인 작가들의 신작들이 선보이는 파노라마 부문, 그리고 새로운 영화를 소개하는 포럼 부분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도 어린이 영화제, 또 헌정 시사회 이런 아주 각양각색의 부문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레고리 팩이 이 헌정 시사회 인물로 뽑혔었죠. 93년의 베를린 영화제, 베를리날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부문은 파노라마였습니다. 가장 많은 영화들이 보여지고 또 국제적인 영화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이 파노라마 부문은 올해의 주제를 호모섹슈얼리티로 정했죠. 베를린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게이와 레즈비언의 영화가 수십 편씩 보여지는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최근 세계 영화의 추세를 가시적으로 드러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영화는 실제로 에이즈에 걸려서 행사에도 불참한 네릭 저먼 감독의 영화예요.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미국 독립영화 감독인 마크 레더포드의 로커드슨의 홈무비스였습니다. 이 영화는 얼마 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휘드니 비엔날레에서도 상영됐었죠. 저도 잠시 가서 보고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로커드슨이 출연한 홈무비들을 분석해서 그의 진정한 이미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그의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화지요. 그러니까 에이즈로 죽은 그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충격, 그리고 그동안 숨겨졌던 로커드슨의 거짓된 이미지는 무엇인가? 뭐 이런 점들이 이 영화의 포커스지요. 또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대상인 금곰상을 중국 감독 시 베이의 향운녀와 대만 리앙 감독의 결혼 피로연이 공동 수상했죠. 중국권을 포함한 아시아 영화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미리 예견해 주는 것 같았어요. 또 이번 베를린 안에, 그러니까 베를린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은 스파이크 리 감독의 말콤 X에 돌아갔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는 천대받았었죠. 하지만 덴젤 워싱턴이 여기서는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막 작품으로 선정되어서 그동안 잔뜩 기대를 모았던 에밀 쿠스트리자 감독의 아리조나 드림.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 그의 전작들만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아리조나 드림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이기 팝의 노래입니다. In the Death Car. just joking. It ain't time yet for the choking. Somehow we can own the movie and know each other truly. 영화 아리조나 드림 중에서 In the Death Car 이기팝이었습니다. 이제 3월에 마지막에 열린 아카데미 영화제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아카데미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후보작으로 선정된 출품 영화들의 성격입니다. 우선 후보로 올랐던 A Few Good Men. 이 영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클린턴의 새 정부를 강하게 지지하는 영화였죠. 군대 안에 가장 큰 부조리 중에 하나인 구타를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갔는데요. 젊고 패기 있는 군 법무관 톰 크루즈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클린턴 대통령의 모습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용서받지 못한 자. 이 영화는 정치적인 풍토가 확연히 달라진 미국 사회가 파생시킨 영화입니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의 이분법이 분명하던 이 서부극에서조차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런가 하면 남우주연상을 탄 여인의 향기. 이 영화는 슬레이드 중령으로 대표되는 구세대 보수주의가 자살 직전까지 가는 그 좌절, 방황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허위의식은 결국은 새로운 젊은 세대와의 만남을 통해서 타파되죠. 갈등도 해결이 되고요. 영화라는 장르는 사실 가장 상업적인 문화예술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상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아카데미의 경우는 그 상업성이 최고조로 팽배되어 있는데요. 그 상업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처럼 변해가는 정치 상황에 가급적이면 빨리 발을 맞추고 빨리 아부하는 것이죠. 올 아카데미에서 최대의 이변으로 손꼽히는 것은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마리사 토메이의 등장이었는데요. 사실 그 누구도 신인인 그녀가 수상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정말 깜찍하고도 놀라웠죠. 얼마 전에 저번에 저희가 귀로 듣는 한 편의 영화 시간에도 그녀가 출연한 내 사촌 미니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비디오 티네이저 호텔에서도 잠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 사촌 미니 가운데 메인 타이틀 들려드리겠습니다. 올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영화 내 사촌 비니 중에서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광주 학동에서 세웅씨가 아주 오랜만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요즘에 힘든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계속 웃고 낙천적인 마음을 갖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서울 구로구 구로우동에서 박정현씨가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면서 한번 제가 위로해드리면 어떨까요? Keep on Smiling 영화 Free Willy 중에서 New Kids on the Block의 노래입니다. 계속 웃으세요. Real love. Supposed to play for keeps, homegrown from the streets, the jungle in our reach. It ain't about me to hurt. When you touch me like you should, I'll rule every day. You let me in your world. Hey, you see through all these years of a love remains. The moon will never let the time go away. We're gonna taste the grape, red and white, they both go. We're cruising all the way. Hey, you see through all these years, our hearts are changed. The moon will never let the tide go away. Through the pleasure and pain, through the sunshine and rain, baby, we keep laughter and tears, and all of the years, 경북 영천 신영면에서 전경선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영화 플래튼 중에서 When a Man Loves a Woman, Percy Sledge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올 한 해 영화제를 결산하는 시간, 제가 좀 전에 이 말씀을 미리 안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4월부터 개최되는 영화제 얘기로 넘어갑니다. 깐느부터 시작되겠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남승용 씨가 영화 굿모닝 베트남 중에서 What a Wonderful World 외에 다른 곡 아무거나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김영주 씨는 또 What a Wonderful World를 들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남승용 씨가 최근에 신청해 주셨으니까 그분 신청곡을 띄워드릴게요. 그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이윤석 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Nowhere to Run, Martha Reeves and the Vandellis의 노래 들으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정은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No way.